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부룬디 공화국 대통령 피에르 운쿠룬지자가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김정은 동지께 부룬디 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부룬디 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사이의 만족스러운 친선 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니에 맞게 계속 강화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평화와 번영만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